제일본 조선민주 여성동맹 결성 70돌 기념 행사들이 최근 도쿄에서 진행됐습니다. 호종만 총연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강출현 부의장 겸 제일본 조선민주 여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, 총연의 각급 기관 책임 일꾼들, 여성동맹원들, 동포들, 일본 인사들이 기념 행사들에 참가했습니다. 간도 지방의 예술 소조원들과 동포 여성들, 각 지역의 예술 소조 경연대회 참가자들이 출연하는 예술 공연 한마음 이어가 있었습니다. 공연에서는 합창과 무용, 조국 찬가, 가야금 병창, 이국의 하늘 아래, 민족 현악 합주,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우라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펼쳐졌습니다. 예술 소조 경연 대회에는 일본 각 지역의 34개 소조의 352여 명 동맹원들이 참가했습니다. 경연 대회는 성악 부문, 민족 악기 부문, 무용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. 기념연회에서는 강출현 부의장이 연설했습니다. 연회에서는 금강산 가극단 예술인들의 공연이 있었습니다.